남조선 인터넷신문 사람일보가 3일 한민구와 조나남 조작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하던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조나남 사고 보고서를 40여 군데나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면서 지시 내용에 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